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월간의 저음에서 14일 볼가리아의 벨로그라드 치쿠시에서 집회가 진행됐습니다. 집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. 집회에는 볼가리아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었습니다. 집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됐습니다. 한편 6.25-7.27 반미공동투쟁 월간에 저음하여 로마니아 새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은 1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군사전략과 전법을 격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